내 thriller 날 만나기죠 내 맘껏 즐겨 인싸에 자꾸 목적인 뻔한 남자들의 TMI 림은 다 무시해 girl 딱 한 번에 꽂혀 너로 맞춰진 내 관심을 초점 All day all night baby 365 언제 나면 절대 떠나지 않을게 your side 내 말 위에 노래 불러줘요 Oh na na na 달콤한 눈빛으로 날 녹여줘요 Oh na na na 그대 뜨거운 가슴이 조금만 식어도 돌아질지도 몰라 영원히 곁에 있어 날 지켜줘요 널 향한 호기심에 깊이 님이 놀림이 날 더 미치게 만들어 널 못 놀림이 Like coffee와 muffin 조화로운 놀림이 비모은 실소화 쇼 내게 헌신소와 비염이 걸음 매 순간이 거룩 한 찰나의 찬란한 아름다움 너의 버팀목이 되어 지켜주는 한 시체 모두 맡겨도 돼요 매날 위에 노래 불러줘요 Oh na na na 달콤한 눈빛으로 날 녹여줘요 Oh na na na 그대 뜨거운 가슴이 조금만 식어도 떨어질지도 몰라 영원히 곁에 있어 날 지켜줘요 오늘처럼 Oh na na na 계속 날 사랑한다 해줘 뒤돌아섰을 때면 자꾸 보고 싶다 해줘요 나 식어도 털어질지도 몰라 영원히 곁에 있어 날 지켜줘요 오늘처럼 Oh na na